나의 정체는 끝이 났다. 우리의 사랑은 모두 끝났다. 램프가 켜져 있는 작은 찻집에서 나 홀로 우리의 추억을 태워버렸다. 버리던 날 그날은 나도 술 잔도 함께 울었다. 너를 잊는 것.